먹고 싶은데 친구 약속은 미루기 한 10분 뒤에 Can I get your time? 부담은 가지마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데 가로등 아래 우린 주인공인 듯해 입 맞춰도 눈 감아줄래 지금이 보는 기초 또 보는 바같이 어떤 말을 해야만 좋은지 우리 친구 사이 때 SNS 인터그램 너희도 제법 잘 어울린대 yeah. 복잡한 표정 속에 네 맘이 궁금해 넌 어떤 생각일까 yeah, yeah, yeah, yeah. 너와 나의 온도가 달랐어 차가운 내가 다가가긴 힘들어 Like fire and ice Different you and I 내 맘은 내게 담기엔 뜨거워서 차가운 맘이 깨질까봐 두려워 넌 유리 같은 I 조심해 fragile yeah, yeah, yeah. 너와 난 더 멀어져 갈수록 더 뜨거워져 놓치기 싫어 너를 못 지워 채워지는 우리 필름 내 머릿속에 널 조심스레 포장할래 걱정 없이 널 안아줘 분명히 지금 온도차 한겨울 얼음보다 더 차 결정해줘 어서 빨리 너의 맘 흔들리는 눈빛에 초점은 분명해 이제는 알 것 같아 다가가긴 힘들어 Like fire and ice Different you and I 내 맘은 내게 담기엔 뜨거워서 차가운 맘이 깨질까봐 두려워 넌 유리 같은 I 조심해 fragile yeah, yeah, yeah. 단체만 가져버릴지도 몰라 이 사이클 안 끝없이 맴돌아 언제쯤 우리 온도는 safe 서툴지 않을게 천천히 더 맘을 열어줘 내게 이제는 솔직히 말할게 Want to be a lover 너 나의 온도는 달라져 우린 서로 닮아가고 있는걸 마치 칵테일 love 섞여가 you and I 내 맘은 널 감싸기엔 충분했어 괜찮아 이젠 걱정할